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리움은 나의 행복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운명의 손길. 인생의 먼 길을 홀로 늘 못 가 내 찾고 따르는 손길 있니 그 손길 잡으면 멀리도 지쳐 구름에 나를 돕네. 어머니 우리 담 손잡고 내 인생 끝까지 가리라. 이끌어주고 한시도 곁에서 떠난 적 없네. 그 손길 놓치면 갈 길을 잃은 풍랑에 쏟을 테니. 어머니 우리 당 손잡고 내 인생 끝까지 가리라. 운명의 그 손길. 잡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가네. 그대를 따라서 내 가는 길에 햇빛은 눈부시리. 어머니 우리 당 손 잡고 가리라. 운명의 그 손길. 운명의 그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. 율동의 붉은 당기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. 어머니 손등 목소리 안고 사는 노래 밑곡을 보내드렸습니다.